남조선 인터넷 신문 브레시안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, 종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상임 대표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가 굴욕 합의로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일본의 소녀상 철거 강요에 한마디 말조차 못하는 박근혜 패당을 규탄했습니다.